당신을 너무 사랑했어 브라보 당신도 나를 너무 사랑했어 브라보 우리 가슴 속에 채워진 행복 영원히 함께 할래요 내 사랑은 당신 향해 타는 태양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곁에 있고 싶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며 살아요 저 하늘이 부를 때까지 우리 사랑 위하여 브라보 당신도 나를 너무 사랑했어 브라보 우리 가슴 속에 채워진 행복 영원히 함께 할래요 내 사랑은 당신 향해 타는 불꽃이에요 외롭고 지쳐갈 때 곁에 있어주세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며 살아요 저 하늘이 부를 때까지 우리 사랑 영원히 내 사랑은 당신 향해 타는 태양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곁에 있고 싶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며